to dinner with her. 한참 밑으로 놓은 스피커 귓가에 들리는 음악 소리와 무릎 위에 너와의 눈 맞춤. Oh, oh. Yes, I love you. 어쩔 땐 막연한 우울함이 덮쳐와 또 어쩔 땐 무서울 만큼 행복해. 우리가 브런치 먹을 때면 재즈, 혹여나 서로 다툴 때면 락, 맑은 네 눈엔 어쿠스틱. 무기 없이 떠올리는 느낌. The only sunshine, happiness. Don't give me darkness, loneliness. 뻔하지만 다르게 널 늘 사랑해. 브런치 먹을 때면 제